살면서 단 한 번의 사랑밖에 할 수 없는 슬픈 영혼의 얘기입니다. 나를 허락하지 않은 사람, 자 이제는 보내줄게요. 그대는 나 아닌 그 사람과 떠나야만 하니까. 그대의 감정만 미안해요. 더 좋은 추억 만들지 못해. 내가 준 사랑 너무 작아. 곧 잊을 수 있을 거야.